그대 보내고 멀리 아 진짜 좋다 가을 새와 작별하듯 그대 떠나보내고 돌아와 술잔 앞에 앉으면 눈물 나누며 그대 보내고 아주 지는 별빛 바라볼 때 눈에 흘러내리는 못한 말들 그 아픈 사람 지울 수 있을까 그대 목소리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으면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사랑은 사랑이야